호산나 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땅은 살면 살수록 점점 어두워져가고 캄캄해져가죠. 오늘 주신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영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빛의 소망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남은 한 달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영광의 주를 바라보고 어둠 가운데 빛으로 사시는 축복된 남은 한 달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34장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의 법칙,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의 법칙에 관해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복을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을 내리시되 어떻게 내리시느냐? 때를 따라 복된 장마비처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마비처럼 복을 내려주신다. 이 장마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장마비는 일정하게 계속해서 내리는 비가 아닙니다. 일정 기간 한 번에 엄청나게 쏟아졌다가 어느 한순간 뚝 그치는 비가 장마비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내리는 축복의 비 또한 일정하게 계속적으로 내리는 비가 아니라 한 번에 왕창 쏟아질 때도 있고 어느 순간 뚝 끊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연현상, 이슬과 이 비라는 현상, 그 특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와 방식이 어떠한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은 때로는 이슬과 같이 내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복된 장마비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지만 성경 다른 구절들을 보시면 하나님의 축복을 이슬처럼 내리는 축복으로 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슬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축복의 특징인 것이죠. 첫 번째 이슬의 특징은 밤에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슬은 특별히 밤에 내린다. 밤은 인간들이 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깨어있지 않은 시간이죠. 인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슬이 밤에 내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축복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인생이 아무도 모를 때 인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슬처럼 내리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축복을 내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욥기 29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내 가지는 밤이 맞도록 이슬에 젖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가리키는 이슬을 가리켜 밤이 맞도록 젖는 이슬이다. 밤에 내리는 이슬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아가서 5장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여기서도 이슬을 가리켜 밤이슬, 밤에 내리는 이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특징은 평소 우리에게 내리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축복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고 지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밤에 내리기 때문이죠. 우리가 모르는 인생의 밤, 생각의 밤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은 이슬처럼 내린다는 거예요. 내가 가게를 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 가게에 와서 물건을 사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야, 우리 가게가 좋은 물건이 들어와서 내가 잘 홍보해서 사람이 왔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또 가게를 축복하기 위해 보낸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가게 하신 것인데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이죠. 또 우리가 운전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옆에서 차가 탁 끼어들어요. 순간 움찔하죠. 우리는 그 상황을 나중에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차가 그 차와 부딪히는 상황을 하나님이 극적으로 피하게 하시고 막아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간다는 것이죠. 이 모두가 밤에 내리는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삶을 이슬과 같이 촉촉히 적셔주고 계시다는 사실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에게는 무조건 감사가 나올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보여지는 축복,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사업체의 축복 받은 게 없습니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를 뿐이지 밤에 이슬이 내리듯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사고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해 주신 그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슬의 특징이 무엇이냐? 두 번째, 이슬은 매일매일 일정한 양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슬의 두 번째 특징,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일정한 양이 내린다. 이것은 바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일정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밤에 내리는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그 잔잔한 축복은 또한 단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죠. 만일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단 하루라도 빠진다면, 없다면 그 하루 동안에 내 생명, 내 가정, 내 자녀, 내 사업체는 모두 풍지박살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슬이 매일 매일 일정한 양이 내려서 식물에게 수분을 공급해 주듯이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사업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일정하게 내리고 있다는 사실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슬과 똑같아요. 세 번째 이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슬의 특징이죠. 바로 이슬은 만나와 함께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광야 노정의 교훈이죠. 이슬은 혼자 내리지 않고 반드시 만나와 함께 내렸다 해요. 민수기 11장 9절 말씀 보시면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만나가 내리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밤에 이슬이 진해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여기서도 이슬이 밤에 내렸다고 그랬죠. 매일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민수기 쭉 보시면 만나가 신광야에서 처음 내린 이후로 계속 내렸죠. 하루도 빠짐없이. 바로 이슬이 밤에 매일같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밤에 이슬과 함께 내린 만나는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양식이었습니다. 바로 이 영의 양식 만나는 오늘날 우리가 받고 있는 영의 양식,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죠. 다시 말해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하늘의 양식 만나와 함께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가 함께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도 감사가 없고 말씀을 받아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밤에 이슬의 축복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축복을 받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받은 축복이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 인해 계속 유지되고 더욱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날마다 하늘의 양식, 영의 양식,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배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시는 하늘의 축복, 이슬 같은 축복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은 때로는 단비와 같이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축복은 이슬처럼도 내리지만 때로는 단비와 같이 내리기도 하신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이 지구 전체의 기후는 크게 두 가지 기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건기와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로 크게 나누어지죠. 그리고 이 땅의 이 건기와 우기가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면서 만물이 소생하게 되고 또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이 건기와 우기의 주기적인 반복,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축복의 방법, 축복의 방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 25절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24절과 너희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 25절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땅에 보이는 비의 법칙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잊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번갈아가며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여부에 따라 죄의 많고 적음, 크고 작음에 따라 우기같이 임하는 축복이 순간 건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메마른 건기가 순간 우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의 여부에 따라 축복의 단비를 주시기도 하시고 끊어내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른 비, 바로 이스라엘의 그 기후를 배경으로 예레미야서가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 내리는 이른 비는 바로 태양력, 오늘날의 달력으로 9월에서 10월에 내리는 비를 가리킵니다. 이 이른 비는 우기를 오게 하는 비죠. 이 이른 비가 쏟아짐으로 비로소 장마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축복의 비를 가져오는 것이 이른 비죠. 반면 늦은 비는 어떠한 비입니까? 오늘날의 달력 태양력으로 3월, 4월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이 늦은 비는 이제 건기를 불러오는 비죠. 이른 비를 통해 우기가 시작되어 계속 비가 내리다가 이제 늦은 비를 기점으로 비가 뚝 그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비가 내리지 않는 메마른 건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축복을 주시되 그 죄악의 여부에 따라 믿음의 여부에 따라 또한 신앙의 연단과 시험을 위해 건기와 우기를 번갈아가며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건기만 있는 인생도 없고 우기만 있는 인생도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아 교만해질 것 같으면 하나님을 멀리할 것 같으면 그 사람에게는 축복의 건기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또한 너무 힘들어서 너무나 목말라서 쓰러질 것 같은 사람 또 건기의 시험을 믿음으로 잘 이겨낸 사람에게는 반대로 축복의 우기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축복의 건기, 축복의 우기라고 표현했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건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우기도 우리를 위한 축복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건기도 주시고 우기도 주시는 거예요. 잠언 30장 8절 9절은 이것을 정확히 소개하고 있죠.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굴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죠. 8절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9절에 그 이유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어떠한 상황입니까? 우기가 지나칠 경우죠. 너무나 축복을 많이 받아서 배불러도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한다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건기가 지나칠 경우에도 문제가 되죠. 너무나 계속해서 못 살면 도적질을 하게 돼요. 남의 것을 탐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죠. 하나님은 지나친 우기도 인생에게 주지 않으시고 지나친 건기도 계속해서 인생에게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기를 통해서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우기를 통해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축복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가 건기와 우기 가운데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가운데 혹시 인생의 건기를 맡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는 것마다 사업은 안 되고 계속 물질은 떨어지고 몸은 아프고 자녀들도 힘들어하고 인생의 건기죠. 이 건기를 맡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의 목적을 깨달아서 인내로 그 시험을 통과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통과하면 우기를 주시는 거예요. 건기는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이와 반대로 혹시 이 자리에 인생의 우기를 맡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는 것마다 잘 되죠. 물질은 계속 들어오죠.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건강도 좋아요. 너무나 잘 나가요. 이렇게 우기를 맡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순간 교만하여 실족하지 않도록 자신을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기와 건기를 반복해서 주시는 이유와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기만 계속해서 주시지 않고 건기만 계속해서 주시지 않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순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우기를 건기로 또 건기를 우기로 그 목적이 전도서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형통한 날, 우리 인생의 우기죠. 축복을 많이 받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받을만 하기 때문에. 순간 찾아오는 곤고한 날, 인생의 건기죠. 이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건기가 나에게 왜 왔는가?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면 분명히 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인생에게 건기와 우기, 형통과 곤고한 날을 번갈아가며 주시느냐? 이유가 기록되어 있죠. 장래의 일을 능히 예측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게 하기 위해서 번갈아 주시는 것이다.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삶이 뻔히 보이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없죠. 갑작스럽게 우기에서 건기로, 또 건기에서 우기로 바꿔주시면서 야, 하나님의 일은 할 수가 없다. 하나님만 붙들고 살게 하기 위해서 반복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건기와 우기, 이 건기와 우기를 통해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을 잘 깨달으시는 가운데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2015년도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 세 번째죠. 하나님의 축복은 노력하는 자, 애쓰는 자에게 더욱 많이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노력하는 자, 애쓰는 자에게는 더 많이 주시는 축복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때로는 이슬과 같이 꾸준하고 잔잔하게, 때로는 건기와 우기와 같이 파격적으로 인생에게 내릴 때도 있지만, 특별히 당신의 뜻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자에게는 더 많이 내려주시는 특징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징까지 알아야 돼. 그렇다면 어떠한 일에 애쓰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게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이슬과 같은 축복은 매일 모두가 받습니다. 건기와 우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애쓰고 노력하는 자에게는 보너스로 하나님의 축복이 더하여진다는 사실을 또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에 애쓰는 자가 축복을 더 받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애쓰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바로 우리의 교회의 직분이죠. 우리의 사명이죠. 이것을 붙들고 노력하고 애쓰는 자, 하나님이 축복을 더해 주신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자는 두 배로 남겨서 축복을 더 받았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이것을 애쓰고 남기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축복을 다 빼앗겼죠.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자가 받은 축복을 마태복음 25장 2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지어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 직분들이 작지만 내가 맡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 작은 일이죠. 거기에 충성한 자,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큰 축복으로 갚아주겠다는 사실이죠. 이건 이슬과 같은 축복과 상관없습니다. 건기 우기의 축복과도 상관없는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축복이에요. 현재 우리가 맡고 있는 일상의 직분, 이게 바로 작은 일들이죠. 예배의 직분, 작은 일들입니다. 전도의 직분, 말씀과 기도의 직분, 교사의 직분, 찬양의 직분, 또 통역의 직분, 방송의 직분, 또 각 기관 임원의 직분들, 모두가 우리가 맡고 있는 작은 일들이에요. 이 작은 직분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해 충성해서 두 배의 수확, 두 배의 부흥을 거둔 자에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 반드시 믿으시고 2015년도 남은 시간 동안 현재 나에게 맡겨진 일, 야, 나는 고작 이거밖에 안 맡겨줬어, 불평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맡긴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더욱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떠한 일에 애써야 합니까? 어떠한 일에 애써야 축복을 더 받는가? 나눠주는 데 애써야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데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 성경은 그러한 자가 축복을 더 받는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또 흔들어 또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똑같이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라. 그럼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말하죠. 그리하면 누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근데 그 복은 네가 나누어준 것보다 훨씬 크다. 너는 이만큼 나눠줬지만 나는 후이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차고 넘치게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시간 저 여러분 받은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축복의 말씀들 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물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은사, 달란트, 그 은사와 달란트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자에게 나누어주고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 올해가 가기 전에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넉넉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 받고 올해 마감해야죠. 세 번째, 무엇에 애쓰는 자가 축복을 더 받게 되어 있는가? 바로 말씀을 순종하는 데 애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 말라기서 3장 10절이 그 한 단편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지켜보라 이거예요. 넘치는 복이죠. 이슬의 복이 아닙니다. 건기 우기의 그 우기의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해서 네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의 창고에 집어넣는 자, 그 자가 내가 넘치도록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나 안 주나 지켜보라는 거예요. 주겠다는 것이죠. 이 말씀처럼 11조를 비롯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하나님은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왜 11조를 가지고 특별히 말씀하셨을까요? 10분의 1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 10분의 1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도둑놈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속사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듣고 열심히 깨달으라 하시면 내가 기분이 좋으나 나쁘나, 기분 나쁘면 공부 안 듣고 기분 좋으면 공부 듣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들으라 하시면 무조건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말씀 전파해서 온 열방을 맞이하라 말씀 가운데 명령하시면 내 형편과 상관없이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라. 너와 나는, 너는 성도는 나와 예배로 언약한 자니라 말씀으로 명령하셨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힘을 다해 예배를 참석하면 되는 거예요. 맡겨진 직분 충성을 다하라. 생명 바쳐 충성하면 면류관을 주리라 약속하시고 명령하셨다면 생명 바쳐 내 직분을 충성 다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빠짐없이 이슬과 같이 잔잔한 축복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더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자에게는 복을 더해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있는 저 여러분 모두는 이슬과 같은 축복은 다 받았어요. 여러분 생명이 유지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차 타고 무사히 여기 온 것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슬과 같은 축복이에요.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런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더 애쓰는 자, 더 노력하는 자, 내가 못 먹고 못 살아도 교회를 위해 더 바치고 더 애쓰고 더 돌보는 자, 그 자에게는 분명하게 축복을 더해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란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천국에 다 올라갑니다. 믿는 자들은 다 영광을 받게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천국에 가서 우리의 급이 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이 천국 가지만 공의의 하나님께서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 더 큰 영광을 주시고 노력을 조금 하는 자에게는 그 밑에 조그만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이죠.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들도 모두 다르도다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가면 다 영광을 받죠. 그런데 영광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이제 올 한 해도 2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나에게 맡겨주신 이 예배의 직분, 이 기도의 직분, 전도의 직분, 헌신 봉사의 직분 더 충성을 다하시는 가운데 이왕이면 별의 영광, 그 별빛 얼마나 작아요. 또 달의 영광, 별보다 조금 밝지만 그래도 작은 빛이에요. 이왕이면 별의 영광, 달의 영광이 아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밝게 빛나는 해의 영광, 해의 축복을 차지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2015년 12월 첫 번째 주일, 올해가 다가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신 축복, 내려주신 은혜를 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동안 내가 원하는 물질을 얻지 못했다고, 원하는 건강이 회복되지 못했다고, 원하는 자녀의 형통, 원하는 모든 삶의 문제의 해결을 보지 못했다고 불평하며 살아왔다면 이슬과 같은 축복으로 날마다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 그 이슬의 축복만을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건기를 맞이한 성도 아버지 하나님 특권이 통과함으로 우기를 맞이하게 도와주시고, 우기를 맞이한 성도 있거든 건기로 넘어가지 않도록 겸손함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달 우리가 받은 직분에 충성을 다함으로 별의 영광, 달의 영광이 아닌 해의 영광으로 올해를 마감하는 승리의 성도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신